세기의 결혼식이 저물어가는 세모의 결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결혼 11년 만에 공식적으로 별거에 들어갔다고요? 지난 81년이었죠. 바로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은 그 당시에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TV로 중계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커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였었죠. 그리고 또 가장 돈 많은 부부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돈과 유명세가 부부의 삶을 파괴하진 않았을까요? 역시 인간은 남들처럼 평범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전주 고사동 일가의 임수진 씨께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위트니스에서 그 헛간에서 해리슨 포드와 켈리 맥길리스가 춤출 때 나온 곡이었죠. Wonderful World, 샘 쿡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하는 시간입니다.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입니다. 월트 디즈니스가 인어공주에 이어서 고전 동화를 만화영화로 옮긴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18세기의 프랑스 동화 작가 보몽 부인의 아주 꿈같은 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시인이자 감독인 장꼭도가 극영화로 만든 적이 있었죠. 이것은 하지만 이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는요, 무엇보다도 그 정교한 애니메이션 기법이 화제가 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디즈니 스튜디오는요, 5년 전부터 525명의 애니메이터들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또 만화 속의 인물 하나하나마다 몇십 명의 전담반이 책임을 맡았고요. 지금까지 만화 영화는 다르게요. 이 작품에서는 아주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가 춤추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때요, 그 위아래로 맘껏 움직이던 카메라는요, 실제 카메라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컴퓨터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경뿐만이 아니라 색과 그림자까지도 아주 정교하게 따라서 움직였었죠. 그리고 또 식당에서 그릇과 접시들이 춤을 추고 그 수많은 물방울들이 뒤섞이는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학,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평화로운 숲속 너머로 거대한 성이 보입니다. Once upon a time, in a faraway land, a young prince lived in a shining castle. Although he had everything his heart desired, 어느 날 이곳은 늙은 노파가 찾아옵니다. 노파는 장미꽃 한 송이를 주면서 하룻밤만 채워달라고 그 성의 왕자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마음씨 고약한 왕자는 노파가 너무 늙고 못생겼다고 그 청을 거절하지요. 그러자 그 순간 노파는 선녀로 변합니다. 왕자는 용서를 빌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왕자는 무서운 야수로 변하고 성에 살던 사람 모두 마법에 걸리고 맙니다. 선녀가 주고 간 장미꽃은 왕자가 21살이 될 때까지 핍니다. 그런데 그 꽃잎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 왕자가 사랑을 얻어야만 마법은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자는 영원히 야수로 사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꽃잎은 하나, 둘 떨어지고 야수는 절망에 빠집니다. 세상에 누가 야수를 사랑하겠습니까? Which would bloom until his 21st year. If he could learn to love another and earn her love in return by the time the last petal fell, then the spell would be broken. If not, he would be doomed to remain a beast for all time. As the years passed, he fell into despair and lost all hope. For who could ever learn to love a beast? 화면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아름다운 집 한 채를 보여줍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녀 벨의 집이죠. 이른 아침, 벨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마을로 들어선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Bonjour. Every day, like the one before. Little town, full of little people, waking up to say. Bonjour! Bonjour! Bonjour! Bonjour! Bonjour! There goes the baker with his tray like always. The same old bread and rolls to sell. Every morning just the same. Since the morning that we came to this poor provincial town. Good morning, Belle. Morning, monsieur. Where are you off to? The bookshop. I just finished the most wonderful story. 어딜 가냐고 묻는 빵집 아저씨에게 벨은 아주 신이 나서 어제 읽은 책 내용을 얘기하지만요. 아저씨는 무관심하죠. 벨은 이런 동네 분위기가 자기와 맞지 않습니다. 꿈도 없고 단조로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벨을 참 이상한 아이로 생각합니다. 매일 공상만 하고 머리가 좀 이상하다는 거지요. There must be more than this provincial life. Ah, Belle. Good morning. I've come to return the book I borrowed. Finished already? Oh, I couldn't. 벨은 마을 책방에 있는 책을 몽땅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법에 걸린 왕자 얘기를 또 빌려보려고 합니다. 아저씨는 맘 좋게도 그 책을 벨에게 아예 가지라고 하죠. 신이 난 벨. But sir, I insist. Well,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Look, there she goes, that girl so peculiar. I wonder if she's feeling well. With a dreamy fall. And her nose stuck in a book. What a puzzle to the rest of us is Belle. Oh, isn't this amazing? It's my favorite part. 그런 그녀를 두고 얼굴은 예쁘지만 머리가 좀 이상하니라고 마을 아주머니들은 쑥덕거립니다.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세고 최고의 사냥꾼인 미남 가스똥. 그의 곁에는 가스똥의 분신 같은 루프가 있지요. 이 루프는 가스똥의 비위를 종종 건드려서 언제나 구박만 받는 처지입니다. 이 가스똥이 벨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 큰소리치지요. 뭐든지 최고는 모두 자기 것이 돼야 한다는 이 가스똥은요. 벨을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버린 거지요. Beautiful as me, so I'm making plans to woo and marry Belle. Isn't he dreaming? 동네 처녀들은 가스똥만 지나가면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우상이 이 가스똥이 벨에게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속만 상합니다. Excuse me. Please let me through. Stay. Stay. Stay. There must be more than this provincial life. Just watch, I'm going to make Belle. 길을 가면서도 책만 보는 벨 앞에 나타난 가스똥. 그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책보다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라고. 여자는 책을 보면 안 돼. 헛된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야. The whole town's talking about it. It's not right for a woman to read. 가스똥은 자기가 잡은 짐승을 구경하자고 벨을 꼬드깁니다. 하지만 벨은 거절하지요.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 벨의 말에 루프는 얘기하죠. 그래, 그 미친 영감은 도움이 필요해. 아버지를 욕하는 말에 화가 난 벨은 단호히 말합니다. 아버지를 놀리지 마세요. 아버지는 천재예요. 그 순간 벨의 집에선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죠. My father is not crazy. He's a genius. 놀라서 뛰어들어온 벨. 집안은 온통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발명광인 아버지 모리스가 또 실패를 한 거죠. 모리스는 이제는 발명을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만요. 벨은 그 말에 펄쩍 뜁니다. 이제 곧 발명 전시회에서 상도 타고 유명해질 거라면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벨. 발명광 모리스는 딸의 말에 힘을 얻고 기계를 다시 고쳐봅니다. 드디어 성공입니다. 자동도끼는 아주 멋지게 장작을 두 조각 냅니다.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와 딸. 아버지 모리스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곧바로 짐을 싸서 말 플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발명 전시회에 가기 위해서지요. 숲속으로 들어선 모리스. 어두운 밤길에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었던 걸 알게 됩니다. 박쥐들이 날아다니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계곡에 떨어질 뻔도 합니다. 말 필립은 놀라서 도망가버리고 혼자 남은 모리스에게 굶주린 늑대들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아버지 모리스. 이때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성. 모리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Hello. Hello. 모리스는 다소 겁먹은 목소리로 아무도 없는 역 소리칩니다. 인기척을 알아챈 촛대와 시계. 이 둘은 마법에 걸린 왕자의 신하 루미에와 콕스워즈죠. 인정어린 촛대 루미에는 모리스를 불쌍하게 여기지만요. 현실적인 시계 콕스워즈는 괜히 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촛대는 결국 모리스에게 아는 척을 하지요. 마법에 걸린 후에 처음 성을 찾아온 사람 손님을 맞기 위해서 촛대는 물론이고요. 주전자로 변한 포트 부인과 아들인 찻잔 칩,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아주 신이 납니다. 순간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이들 모두를 덮치면서 표효하는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수였지요. Master, 신하들은 벌벌 떨고 야수의 모습을 본 모리스 역시 겁에 질립니다.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here? I was lost in the woods and 야수는 자신의 못생긴 모습을 놀리려 왔다면서 모리스를 끌고 온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Beast, Please, I meant no harm. I just needed a place to stay. I'll give you a place to stay. Oh, no, please. No, no. 한편 벨의 집 앞에 근사하게 꾸며진 결혼식. 가스동은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는 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만하게 말합니다. This is the day. 오늘은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야. This is the day your dreams come true. 벨은 자기 꿈이 뭐냐고 반문하지요. 가스동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내가 잡아온 짐승을 요리하고 내 다리를 주무르고 날 닮은 아들을 6명쯤 낳는 것이지. 내 아내가 말이야. 벨은 그럼 아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스동은 간단히 얘기합니다. 바로 너야. 얘기 도중에 무례하게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는 가스동.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양말은 구멍이 나 있죠. 벨은 이런 가스동이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벨은 그를 뒷문으로 유인해서 개울가에 빠뜨려버리지요. 혼자 남은 벨은 가스동 부인 되는 건 어림도 없다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바깥 세상에는 멋진 모험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실현시켜줄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는 환상, 이런 환상을 지니고 있지요. Madame Gaston, can't you just see it? Madame Gaston, his little wife. No, sir, not me. I guarantee it. I want much more than this provincial life. I want adventure in the great wide somewhere. I want it more than I can tell. And for once it might be grand to have someone understand. I want so much more than they've got planned. Philippe, what are you doing here? Where's... 혼자 돌아온 말 필립을 보고 벨은 놀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야수가 사는 성 안에 들어온 두 번째 손님, 벨. Hello? Is anyone here? Hello? 아무도 없냐고 소리치면서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마법에 걸린 신하들은 벨이야말로 자신을 구해줄, 그러니까 마법을 풀어줄 여자라고 생각하고는 그녀를 뒤따릅니다. Is anyone here? Belle? Papa! How did you find... 마침내 벨은 철장이 같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에게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소리칩니다. 순간 이곳에 나타난 야수는 거칠게 얘기하지요. Master of this castle. I've come for my father. Please let him out. Can't you see he's sick? And he shouldn't have trespassed. 모리스는 침입자이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There's nothing you can do. He's my prisoner. Take me instead. You. 잠깐 생각에 잠긴 벨은 대신 자기가 이곳에 있을 테니까 아버지를 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는 야수에게 밝은 곳으로 나와달라고 하지요. You must promise to stay here forever. Come into the light. 서서히 드러나는 야수의 모습에 벨은 기겁을 하지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남기로 작정합니다. Say something to her. I hope you like it here. 아버지 때와는 달리 다소 부드러워진 야수는 벨에게 말합니다. 서쪽 방만 빼고는 아무데나 다녀도 좋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꽤 많은 초대의 의견에 따라서 벨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My servants will attend you. Dinner. Invite her to dinner. You will join me for dinner. That's not a request. 하지만 말투는 마음과는 좀 다르지요. 저녁은 함께한다. 이건 명령이다. 마을의 술집 가스통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벨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를 달래기 위해서 루브는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네를 부러워하지. 가스통은 최고로 멋진 남자야. 말 잘하고 민첩하고 목도 굵고 힘도 세지.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모두 같아. There's no man in town as admired as you. You're everyone's favorite guy. Everyone's awed and inspired by you. And it's not very hard to see why. No one's slick as Gaston. No one's quick as Gaston. No one's next as incredibly thick as Gaston. For there's no man in town half as manly. Perfect, a pure paragon. You can ask any Tom, Dick, or Stanley, and they'll tell you whose team they prefer to be on. No one's been like Gaston. Big like Gaston. No one's got a swell cleft in his chin like Gaston. As a specimen, yes, I'm intimidating. My word, I got a Gaston. Defy Horace, you will be pissed. Gaston is the best, and the rest is all the rip. Gaston은 기분이 조금씩 풀립니다. 신이 나서 얘기하지요. 어릴 때는 달걀을 50개씩 먹었고 요즘도 하루 60개로 체력을 관리한다고요. 그리고 총도 잘 쏴서 언제나 백발백중이라면서 자화자찬합니다. In a spitting match, nobody spits like Gaston. I'm especially good at expectorating. When I was a lad, I ate 4 dozen eggs every morning to help me get large. And now that I'm grown, I eat 5 dozen eggs, so I'm roughly the size of a barge. And goes tromping around wearing boots like Gaston. I use antlers in all of my decorating. My word, I got Gaston. Help! Children, help me! Maurice, 이때 술집 안으로 벨의 아버지 모리스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가둔 야수를 잡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가스동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는 벨과 결혼할 흉계를 짭니다. 아버지 모리스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거리를 헤매며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한편 야수의 성안. 야수는 무척 초조합니다. 벨과의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그런 그에게 촛대 루미에와 주전자 포트 부인은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벨을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점잖은 신사처럼 똑바로 서서 미소를 띄우라고요. 야수는 신하들이 하라는 대로 해봅니다. 미소를 짓지만요, 무서운 야수 이빨만 드러납니다. 절망하는 야수. I thought I told you to come down to dinner. I'm not hungry. 드디어 식사 시간. 야수는 벨의 방을 찾아가서 문이 부서지라고 두드립니다. 신하들은 신사답게 얘기하라고 간청하지요. 야수는 같이 식사하자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싫다는 벨. Will you come down to dinner? No. 야수는 또다시 부탁합니다. 함께 저녁을 하면 아주 기쁘겠소. 부탁이요. 벨은 다시 거절하지요. You can't stay in there forever. Yes, I can. Why? 마침내 야수는 화가 납니다. 좋아, 실컷 굶으라고. 너무나 화가 난 야수는 자기 방에 들어와서는 마술 거울을 통해서 벨을 봅니다. 거울 속의 벨은 야수를 만나기도 싫고 알기도 싫다면서 옷장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I don't want to get to know him. I do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him. I'm just fooling myself. 야수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말합니다. 내가 바보 짓을 했어. 아가씨 눈엔 난 괴물일 뿐인데. 희망이 없어. 장미꽃잎은 자꾸만 떨어집니다. 늦은 밤, 배고픔을 느낀 벨은 살며시 식당을 찾습니다. 이제껏 실망에 잠겨있던 신하들은 그녀의 등장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지요. 음악을 들고 메뉴판을 보여줍니다. 그릇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맛깔 나는 음식들이 벨 앞에 지나갑니다. 주방에 있던 신하들 모두가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Be our guest, be our guest, put our service to the test. Tie your napkin round your neck, sherry, and we provide the rest. Soup du jour, hot hors d'oeuvre, why, we only live to serve. Try the gray stuff, it's delicious. Don't believe me? Ask the dishes. They can sing, they can dance. After all, miss, this is France, and a dinner here is never second best. Go on, unfold your menu, take a glance, and then you'll be our guest. We our guest, be our guest. Beef ragout, cheese souffle, pie and pudding on flambé. We'll prepare and serve with flair a culinary cabaret. You're alone and you're scared, but the banquet's all prepared. No one's gloomy or complaining while the flatware's entertaining. We tell jokes, I do tricks with my fellow candlesticks. Put it all in perfect taste that you can bear. Come on and lift your glass. You've won your own free pass to be our guest. If you're stressed, it's fine dining we suggest. Be our guest, be our guest, be our guest. Life is so unnerving for a servant who's not serving. He's not whole without a soul to wait upon. Ah, those good old days when we were useful. Huh? Suddenly, those good old days are gone. Oh. 10 years we've been rusting, needing so much more than dusting, needing exercise, a chance to use our skills. Most days we just lay around the castle. Flabby, fat, and lazy, you walked in and oops a daisy. It's a guest, it's a guest. Sakes alive, and I'll be blessed. Wise and poor, and thank the Lord, I've had the napkins freshly pressed. With dessert, she'll want tea, and my dear, that's fine with me. While the cups do their soft shoeing, I'll be cuddling, I'll be brewing. I'll get warm, I've been hot. Heaven's sakes, is that a spot? Clean it up, we want the company. We've got a lot to do. Is it one lump or two? For you, our guest. He's our guest. She's our guest. He's our guest. So people, thumbs over here, line up. Not so! Sing you off to sleep as you digest. Tonight you'll pop your teeth up, but for now let's eat up. Be our guest, be our guest, be our guest. Please be our guest. Bravo! That was wonderful. Thank you. Thank you, mademoiselle. Good show, wasn't it? Everyone. My goodness, look at the time. Now it's off to bed, off to bed. Oh, I couldn't possibly. 저녁을 먹은 벨은 이제 서쪽 방이 보고 싶을 뿐입니다. 야수가 출입을 금지한 방이죠. 만류하는 신하들을 따돌리고 서쪽 방에 들어간 벨. 그곳은 왕자의 멋진 사진이 반쯤 가려진 채 걸려있지요. 장미꽃을 발견한 벨은 무심코 뚜껑을 열고 꽃의 향기를 맡으려고 합니다. 이때 나타난 야수는 환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장미를 죽일 뻔했잖아. 어서 여길 나가. Never to come here. I didn't mean any harm. Do you realize what you could have done? Hey, stop! Get out! No! Get out! 벨은 야수의 난폭한 성질에 질려 성을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굶주린 늑대들이 나타나죠. 눈보라 속에서 많은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벨. 순간 누군가 늑대들을 물리치죠. 바로 야수였어요. 자기도 상처를 입어가면서 벨을 지킨 야수는 늑대들이 도망가자 쓰러지고 맙니다. 벨은 자기의 겉옷을 야수에게 걸쳐주면서 그를 말에 태워서 성으로 돌아옵니다. 야수는 상처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벨은 그런 그를 건네지 않고 마치 어린애 나무라듯이 얘기하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면 더 아파요. Now hold still. This might sting a little. By the way,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그리고는 구해줘서 고맙다고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야수는 사랑스런 눈길로 벨을 쳐다보지요. I don't usually leave the asylum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he said you'd make it worth my while. 한편 가스돔은 정신과 의사를 매수해서 모리스를 병원에 데리고 갈 흉계를 꾸밉니다. 그러면 벨은 아버지 때문에라도 자신과 결혼할 것이란 거지요. He was in here tonight, raving about a beast in a castle. Maurice is harmless. The point is. 하지만 아버지 모리스는 혼자서라도 딸을 구하겠다며 길을 떠납니다. 늑대 사건을 계기로 벨과 야수는 무척 가까워집니다. 정원에서 놀고 있는 벨을 보면서 야수는 얘기합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for her.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뭐든지 해주고 싶어. 이제 함께 식사하는 벨과 야수. 야수는 옛날처럼 밥을 먹다가 찻잔 칩이 눈치를 주자 숟가락으로 떠먹는 신용도 해보입니다. 벨은 이런 야수가 겉모습은 거칠어도 마음은 따뜻하다는 걸 알죠. 정원에서 세모이 주는 법을 야수에게 가르쳐주는 벨. 두 사람은 눈 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수는 처음 느껴보는 기분에 들떠있고 벨은 야수에게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No, it can't be. I'll just ignore her. But then she's never looked at me that way before. New and a bit alarming. Who'd have ever thought that this could be true? That he's no Prince Charming, but there's something in him that I simply didn't see. Who'd have thought? Well, bless my soul. Well, who'd have known? Well, who indeed? And who'd have guessed it come together on their own? It's so peculiar. Well, wait and see. A few days more. There may be something there that wasn't there before. You know, perhaps there's something there that wasn't there before. What? There may be something there that wasn't there before. What's there, Mama? Shh. I'll tell you when you're older. Shinadre에게 둘러싸여 요란한 치장을 하는 야수. 목욕을 하고 머리도 다듬습니다. 바로 오늘은 벨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는 날입니다. 자꾸만 자신 없어하는 야수에게 신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하라면서 용기를 줍니다. 바이올린이 연주되는 가운데 식사를 하던 벨은 야수에게 춤을 청합니다. 춤을 추는 두 사람. 낯설던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 놀라운 힘은 새로운 태양을 맞을 것이라는 포트 부인의 노래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Tale as old as time, true as it can be. Barely even friends, then somebody bends unexpectedly. Just a little change, small to say the least, both a little scared,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st. Ever just the same, ever a surprise, ever as before, ever just as sure as the sun will rise. Tale as old as time, tune as old as song, bittersweet and strange, finding you can change, learning you were wrong. Certain as the sun, rising in the east, tale as old as time, song as old as rhyme, Beauty and the Beast. Tale as old as time, song as old as rhyme, Beauty and the Beast. Off to the cupboard with you now, Chip. It's past your bedtime. Good night, love. 별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밤. 테라스로 벨을 데리고 나간 야수는 지금 행복하냐고 그녀에게 묻지요. 벨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아버지가 그립다고 합니다. Yes. What is it? If only I could see my father again, just for a moment. I miss him so much. 야수는 마법의 거울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There is a way.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아버지는 딸을 구하러 왔다가 길을 잃은 채 병든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I'd like to see my father, please. 울먹이는 벨. 야수는 이윽고 큰 결심을 합니다. 벨에게 이곳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라고 하죠. 그리곤 가끔씩 자기 생각을 해달라면서 마술 거울을 줍니다. I release you. You're no longer my prisoner. You mean I'm free? Yes. Oh, thank you. Hold on, Papa. I'm on my way. 모두 잘 돼가는 줄 알고 신나게 나타난 시계 콕스워즈에게 야수는 배를 풀어줬다고 말합니다. Yes, yes. Splendid. You. What? How could you do that? 놀란 콕스워즈가 왜냐고 묻죠. 야수는 얘기합니다. I love her. 왜냐하면 난 배를 사랑해. 숲속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해서 집에 돌아온 벨. 하지만 가스통에게 매수당한 의사와 마을 사람들이 모리스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면서 그녀의 집에 몰려옵니다. My father's not crazy. He was raving like a lunatic. We all heard. 벨은 아버지가 미치지 않았다고 애원하지만 가스통이 계속 마을 사람들을 부추기지요. 그리곤 벨에게 자신과 결혼해주면 일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벨은 다급해진 나머지 마술 거울을 통해서 진짜 야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수는 외모만 무섭지 착하다고 변호합니다. 가스동은 벨마저 미쳤다고 소리치면서 괴물을 죽이러 가자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She's as crazy as the old man. The beast will make off with your children. He'll come after them in the night. We're not. 가스동은 괴물은 아이들을 잡아먹고 우리도 다 죽일 거라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Set to sacrifice our children to his monstrous appetite. He'll wreak havoc on our village if we let him wander free. So it's time to take some action, boys. It's time to follow me. 그들의 침입을 눈치챈 성 안에서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모두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야수는 이미 살 기력도 싸울 기력도 잃었지요. 벨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What should we do, Master? It doesn't matter now. Just let them come. 마을 사람들과 성 안의 신하들이 한바탕 전쟁을 벌입니다. 가스동은 드디어 야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하지요. 야수는 그에게 밀려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벨이 나타나지요. 그리고는 야수를 죽이려는 가스동에게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그녀. Bella. No, Gaston, hold. 그녀를 발견하는 순간 야수는 힘을 얻습니다. 전세는 역전되지요. 하지만 비겁한 가스동이 뒤에서 야수를 찌릅니다. 그러나 가스동 자신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지요. 상처 입은 야수는 힘들게 벨에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었다고요. Maybe it's better this way. Don't talk like that. You'll be all right. We're together now. Everything's going to be fine. You'll see. And at least I got to see you. one last time. 그리고 기절해버립니다. 그 순간 장미꽃은 꽃잎을 모두 떨어뜨리죠. 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벨은 소리칩니다. 안 돼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I love you. 이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섬광들, 그 빛을 받은 야수의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붕 뜨더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손톱, 발톱이 사람의 것으로 바뀌고 이윽고 멋진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마법이 풀린 왕자였습니다. Belle, it's me. 벨, 나요. 벨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왕자의 눈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야수였다는 걸 알고는 기뻐서 소리치지요. 당신이었군요. It is you. 뜨겁게 입맞추는 두 사람. 성 안의 모든 것들도 마법이 풀립니다. 루미에, 컥스워즈, 포트부인. 이건 사랑의 기적이라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신하들. 왕자와 벨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 오늘 귀로 듣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는요, 미녀와 야수 함께 해봤는데요. 자, 대구 신촌 사동의 구근숙 씨, 서울 양천구의 이승미 씨, 대구 수성구의 곽혜정 씨, 여러분들 모두 잘 들으셨나요? 자,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